그대가 차가워도 나를 또 밀어내도 미운 만큼 울어보고 애써 털어내봐도 마음 한 구석엔 가슴 한 켠에는 아직도 그댈 그리는 내가 있죠. It's hard for me to forget you. 어떻게 기억이 쉽게 잊혀질까? Hard for me.